Jay coming to you. Jay Star, second take on. Back to the 90s.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그냥 네가 좋은데 환한 미소를 띤 네가 좋았는데 내가 먼저 남자답게 내게 가야 하는데 용기를 내야 돼 이번엔 놓치면 안 돼 널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갑갑해 내 마음속은 답답해 쉬지 않는 내 심장은 어떡해 널 사랑해 평소라고 단순한 나라 해도 난 널 사랑해 내 곁에만 있는 널 원하고 사랑해 내 곁에만 있어줘 함께하지 않을래 어둡고 험한 미래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그 사랑 하나 그날부터 그냥 네가 좋은데 환한 미소를 띤 네가 좋았는데 내가 먼저 남자답게 내게 가야 하는데 용기를 내야 돼 이번엔 놓치면 안 돼 함께하지 않을래 어둡고 험한 미래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그런 사랑 하나 흔하고 빛이 바래서 아무 의미 없다 해도 어디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난 너만을 비추는 J-Star 내게만 차가운 널 제발 가슴이 널 무너지고 웃음조차 쉴 수 없어 삶의 이유도 무거워져만 갖고 나를 밀어낸 널 아주 널 지우기 힘든 나 너에게 부담일 뿐이지만 내